아, 그리고 언니야, 그때 제가 신기했던 게 미팅 같은 거 없다고.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만약 남친 아니면 여친 찾고 싶으면 그냥 친구를 통해서 소개하는 거. 아, 그, 아, 그, 그 사람 카톡 그런 거 알아보고 그냥 스스로 채팅하는 거. 그냥 그 맞는 사람 같이 미팅을 하는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간간이 소개팅 정도만? 그러면 학교에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겠네요? 많아요. 아, 많아요? 많아요. 근데 너 알아서 다들 잘 만나는 거예요? 아, 진짜요? 저희는 진짜 활성화돼 있는 것 같아요.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활성화돼 있는 것 같은 게. 제가 그 미팅 과팅 과 네, 과팅 과팅. 그 소개팅 네. 팀 엄청 많아. 그거 한 가봤어요? 저는 술을 지금 못 마셔가지고 병원 다녀서 술을 못 마시는데, 그게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는 어색하니까 맨 처음에 다술 마시고 술 게임 같은 거를 해요. 그래가지고 침내지고 네. 이야기도 하고. 그래가지고 엄청 좋은 것도 놓치고 막 대타 넣고 그랬어요. 근데 과팅은 이제 과끼리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했다가 잘못되면 좀 여파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네, 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어요. 저희 그막그 동기끼리 단체 카톡방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누가 야, 어느 과 아니면 어느 대학 네명 이렇게 하면 나나나나 이렇게 네 명이 모여요. 그럼 이제 그네 명을 데리고 그 상대 쪽그네명 있잖아요. 걔네랑 여덟 명을 묶어서 또 단체 카톡방을 또 만들어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소랑 시간 정하고 만나는 재밌어요? 거예요. 얘기 들어보면 그게 진짜 딱그 팀별로 달라요. 엄청 재밌는 팀도 있고, 좀 많이 별로였다는 애들도 있고, 그게 진짜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진짜 다른 것 같아요. 만약에 좀 그러니까 둘 중에 한쪽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면 나머지 팀도 더 적극적으로 나가니까 재밌어지고. 근데 그막 보통은 남자 쪽에서 여자 쪽으로 가거든요. 그러니까 학교가 만약에 멀면 여자애들이 있는 학교 쪽으로 남자애들이 와요. 근데 저희 과는 애들이 착해서 그런 거할줄 몰라가지고 저희가 막 가는 경우도 있고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많아요. 거기서 만나서 잘 됐다가 금방 헤어진 애들도 있어요. 진짜. 그 평소에 회식 많이 가요? 회식. 회식이요? 어느 동기 애들끼리요? 그냥 기숙사 사는 애들은 아무래도 저녁을 자기들끼리 뭉쳐서 먹고, 학기 초에는 이제 선배들이랑 친해지라는 개념에 뭐 대면식이나 개강총회 이런 게 있긴 있는데, 다 술이죠. 계속 술, 술, 술. 술. 계속 술. 그리고 그 2차, 2차, 3차 아, 그 그 개념이 중국엔 그렇게 많이 없어요? 없어요. 아, 진짜요? 저희는 4차까지 있습니다. 4차? 4차 어디 4차. 가요? 아니, 그니까. 보통. 1, 2차 때 보통 그냥 1차에서 그냥 식사하면서 조금 술을 마시고, 2차 때 그냥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러 가서 좀 돈을 많이 쓰고, 3차 때 거의 다 노래방 갔다가, 4차 때 당구장이나 볼링장 당구장. 가고. 근데 그렇게 저희 과가 올해 그렇게 노는 걸 되게 즐겨 하는 애들끼리 모였어요. 그래서 어제도 그게 기숙사를 살면 목요일 밤에, 그러니까 12시 이후에 못 들어가는 대신에 그 다음날 새벽 아침에 5시 반인가? 이후엔 들어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어제도 5시 반에 들어갔대요. 근데 잠도 안 자고 그냥 세수하고 수업 들어가요? 그러거나 쪽잠 한 2시간 겨우 자고 들어가고. 신기한 게 그렇게 노는 애들은 꼭 9시 수업인 애들이 되게 많아요. 그렇게 놀아놓고서 한 8시 일어나가지고 수업 가야 된다고 모자 뒤집어 쓰고 가고. 중국에는 거의 그 2차 그냥 집에 가요. 그럼 보통 몇 시쯤? 그냥 사람 따라 달라요. 그냥 12시, 1시. 전독. 그때 제일 적당하긴 한데. 그러니까 어떠냐면 막차가 끊겼어요. 이미 밤 12시 정도 되면. 그러니까 첫 차를 타는 거예요. 다음날 아침 첫 차를 타고 집에 가요. 막차를 잃었다면 첫 차 이러고, 만약에 좀 나오면 찜질방 가서 자고 가요. 찜질방 되게 좋아요.